만화왕국 일본, 아마존 킨들로 나루토 본다. 아마존 재팬이 일본에서 만화책에 최적화한 전자책 단말기 킨들을 선보인다. 신기종을 앞세워 현지 만화 애독자를 킨들 사용자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18일 아마존 재팬이 일본 한정으로 만화책을 저장해 읽을 수 있는 킨들 페이퍼 화이트 망가 모델을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만화 독자가 많은 일본 전자책 시장을 종조준했다. 일본 전자책 시장은 현재 수십 분 내 완독할 수 있는 만화 작품이 중심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 킨들 시리즈 대비 8배 이상 큰 32GB 저장 공간을 구현했다. 전자책 기준으로 약 700권 분량 만화책을 저장할 수 있다. 여기는 잘나가는 파출소, 아사리짱, 나루토 등 권수가 많은 인기 만화를 단말기에 저장해 간편하게 읽을 수 있다. 통상 만화책은 일반 서적보다 읽히는 속도가 빠르다. 아마존 재팬은 킨들 만가에 페이지 넘기는 속도를 30%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아마존 재팬은 18일부터 킨들 만가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제품은 오는 21일부터 출하한다. 판매 가격은 16,280엔으로 전 모델보다 200엔 비싸다. 아마존 유료 회원 프로그램 프라임 가입자는 12,280엔에 구매할 수 있다. 아마존은 지난 8월 일본에서 무제한 서비스 킨들 언리미트를 선보였다. 하지만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작품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현지 대형 출판사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마존이 만화 인구가 많은 일본 시장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스퍼 창 아마존 재팬 사장은 일본의 열광적 만화 애호가들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었다면서 이번에 선보인 일본 한정 모델은 만화 애호가에게 최적화한 킨들이라고 강조했다.